산 꼭대기 세워진 타지도 못한 덩어리를 덮어버리네. 오, 그대는 어는 건 불꽃송이요. 무엇이 내게 죽음을 데려와 주는가. 꺼져버린 불마음 위에 밤별들이 찾아와 말을 건네여도 대답 대신 울음만이 터져버리네. 오, 그대 꽃송이요, 무엇이 내게 죽음을 데려와 주는가를. 산 아래 마을에도 어둠은 찾아가 소리 따라서 나 돌아가려네. 오, 그대는 어른가 불꽃송이여. 무엇이 내게 죽음을 데려와 주는가.